당신 햇살이 좋아 너의 미소가 번져 가슴 설레이는 기분이 들어 바보처럼 웃음이 나 자꾸만 네가 떠올라 그저 우연 같던 너 이런 마음 들킬까 나도 몰래 멀리서만 너를 바라봐 널 그리다 다시 널 지우다 제자리에 서서 또 혼자 말을 해 손을 내밀어 너를 꼭 안으면 어긋난 운명도 사랑이 되겠지 소리쳐 스쳐가